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나쁜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꾸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압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통 거대한 제국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식민지를 제압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독립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것을 엄청난 본보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세에 눌려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 압제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매국노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식민지의 백성들이 자꾸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싹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상을 꿈꾸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던 1920년대, 1930년대 한국교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한국교회는요, 말세 의식이 가득했고요. 그것이 일본을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길선주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요, 말세 때 있을 재림, 말세 때 있을 천년왕국,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말하는 말세의식은 뭐냐면요, 죽어서 가는 천당을 기대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말했던 말세의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말로 강력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재림신앙, 그리고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대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천황을 숭배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일제가 이러한 신앙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이런 기독인들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은 실제로 어떤 범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만 갖고 있지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림신앙 말세의식을 가만 놔두면 큰일 난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국채변역의 죄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가장 중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가하는 일본인들에게 저항합니다.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의 취조를 받으면서 했던 말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당신들은 일본입니다. 당신들은 현세에 나타나 있는 지상 국가만 눈에 보이는 모양이요. 눈을 밝히 뜨고 만국, 만왕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오. 만유의 대주재이신 하나님께 불경하면 진노의 채찍을 면치 못하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지상 심판을 당신뿐 아니라 일본 제국도 면할 길이 없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있는 말세를 기대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요, 천황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천황 숭배를 거절할 용기 기독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런 기독인들을 다루기 쉬워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라는 곳,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그곳은요, 로마에게 있어서는요, 반란의 온상이었습니다. 걸핏하면 반란이 일어나던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력이 횡행하는 곳에서는요, 희망이 자라기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라는 곳에서는요, 계속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고대 기록들을 보면 이런 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반란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기백명 수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00명, 400명 수준. 그런데요, 그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는요, 가는 곳마다 웃음꽃을 피워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폭력 앞에 주눅들은 사람들에게 웃음이 가당키나 한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노래가 불려집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희망이죠? 무슨 희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헤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설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 기억나시나요? 여러 비유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설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 여러분,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도요,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의 뒷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4장 26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28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30절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절.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지만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씨앗은요, 엄청나게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폈지만 땅에만 제대로 뿌려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을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작아 보이지만 자라고 나면 반드시 큰 가지를 맺어서 공중에 있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씨앗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을 작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이 엄청난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크게 자란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열매를 얻고 새들이 와서 쉬는 것이다. 작지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봅시다. 예. 아,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니까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씨앗보다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이 씨앗처럼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땅에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모든 생명이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작은 씨앗,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뭐야 대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이 작은 씨앗, 하찮아 보이는 거, 자비로워지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되게 초라해 보이지, 그러나 이게 반드시 가져온다라고 너무나 큰 확신에 차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가 희망을 빼앗아가는 현실 속에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위력이 숨어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확신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놀라운 확신, 씨앗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옵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땅에 잘 심기기만 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유가 시작되는 4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라고 시작하세요. 명령형입니다.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뿌려지죠? 길가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길가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듣기는 합니다. 교회에 옵니다. 설교 듣습니다. 집에 성경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동을 일으킬 사유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이 조금도 없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지. 교회 오는 건 그냥 뭐 좋은 거니까, 늘 해오던 거니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물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삶.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나 들어봤어. 들어봤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 길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겠다는 상상은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 상상하지조차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이죠. 자, 돌짝밭의 마음 어떻다고 말합니까? 돌짝밭의 마음. 우리 비유 잘 아니까. 돌짝밭의 마음 뭐죠?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가져올 역동에 기대하며 동의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말해요. 자,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씨앗에 대한 확신,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이 씨앗이 가져올 거대한 나무, 이것에 대한 이 확신, 이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져올 것을, 그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악은요, 오히려 이 작은 씨앗의 가능성을 잘 압니다. 악은요, 이 작은 씨앗의 가능성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을 가로막는 물리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기만 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포기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 문제를 넘어설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바로 포기. 그것을 넘어서야 맛보게 되는 그 그늘의 시원함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가시덤불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좀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품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는요, 물리적인 회방도 없습니다. 밖에서 가해오는 핍박도 없어요. 그런데 내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는 것을 거절할 만한 더 강력한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일에 대한 욕심. 그까지 작은 씨앗으로는 안 돼. 그 염려. 그것이 이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씨앗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것을 막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가시덤불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은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확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내 안에서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삶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품고 순종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가장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씨앗, 무엇이죠?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쓸데없어 보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나무가 열매가 맺힌다라고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작은 씨앗에서 우주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은 여기저기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말씀은 유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절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순종, 그 작디작은 그 씨앗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확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조금도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을 넘어설 용기를 가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덜어내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작디작은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과 같은 이 말씀에 확신을 두고 마음에 품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사랑을 심으셨죠.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그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이 심으실 때마다 축제가 벌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심을 때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한번 심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새가 와서 집어먹어가는 마음입니까? 처음엔 기쁘지만 환난이 다가오면 바로 포기하는 마음인가요?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한 발짝도 못 걸어가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 순종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나무가 열려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